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초대되신 것을 축하하며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3돌세 즈음에서 그에게 공화국용 안동수 유가족이 꽃바구니를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를 26일 안동수 유가족인 정일심 동포가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